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총리가 함경북도 금속공업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요의했습니다. 총리는 김책제철윤화기업소, 청진제강소, 부룡합금철 공장과 무산광산윤화기업소를 돌아보면서 생산실태와 생산능력 확장 전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관계부문 일꾼 협의들에서는 금속공업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 공정의 주체화 현대화의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 한편 총리는 회룡시와 라남 탄광기계 윤합 기업소, 경성 애자 공장 등을 돌아봤습니다.